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중국의 인민일보, 중국 보도망, 신화망, 아르헨티나 공산당 인터넷 국제문제 별내진 대 또다스 바르테스가 최근에 보도했습니다.